시편 3편입니다. 4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같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이처럼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경의 3일째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가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예기치 않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요 그리고 영광이요 자기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고백한 이 시인은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은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 중보기도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걸 우리들이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역시 그 중보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중보기도의 위력도 강조하고 또 중보기도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훨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방패요 그리고 영광이며 자기의 머리를 드는 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인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 생활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는 시인의 이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시인을 이 큰 시련 속에서도 아름답게 고백하게 만든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를 시련 속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많은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고백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련과 환난을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 낙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시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처럼 많은 환난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강력한 대적 속에서도 이 시인처럼 주님이 자신의 방패라는 사실과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환난당한 사람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울인다면 훨씬 더 우리의 문제는 해결에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이러한 깨달음과 그리고 간구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에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패배가 확실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약속하신 땅에 시온산이 예루살렘 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인데 그 시온산을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 신앙이 뭐냐 하면 자신도 이러한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알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 넓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일으킨 자신의 원수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비록 잘못했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약속을 폐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언약의 관계는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성산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성적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성전에 꼭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대한 그 노래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제2권에 많이 나오는 3권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그런 것이었어요. 자신이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어도 하여튼 그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였냐면은 자신이 그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본토로부터 추방되어서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나는 가운데 두고 가는 그 성산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윗의 그 환난을 당하고 망명을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그가 그 잠시 범죄하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끊을 수 없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도 그런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서도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 그 호소하는 이 시인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어떤 감동을 드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징벌을 받고 있으나 그러나 그 징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 없을 것이야 하는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때리시지만은 어루만지시고 치시지만은 싸매시고 그렇게 고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말이죠. 참 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점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에게 있어서 그 부러운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넓은 지식, 뭐 그 광대한 지식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부럽지만은 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 특징 하나는 뭐냐면 항상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 자신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사랑이 시종일관 견지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범죄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움, 그분께 속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게 그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배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모진 그 인간들은 거기에서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는 약속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응답에 대한 아주 깊은 확신이에요.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환란과 시련 속에서 이 환란이 곧 그 시련이 곧 환란이나 시련이 곧 시험을 불러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사람마다 말이 많아져요. 그 말이 다시 말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이 막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통 뒤엉키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시련을 당할 때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시련을 만날 때 입을 다물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그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향하여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 신앙을 시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지난날의 잘못을 인해서 환란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한 방법일 뿐 그분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나도 그분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러하여금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했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 가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더 큰 환란을 만났다고 칩시다. 더더욱 하나님 아니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께로부터 오는 응답 이외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환란을 만난 자가 기도하며 가져야 할 확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